다시 어스름이 내릴즘 이 땅에 빛의 탑이 세워집니다. 23일 오후 5시 일제히 불을 밝히는 대전의 한빛탑 얘기인데요. 자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시각 이제 47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밝은 빛과도 같은 사랑, 크리스마스 정신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Love Christmas. 여러분 올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올 크리스마스에 연인이 없으면 앞으로 7년간은 연인이 없다. 요즘 미국에서 이런 징크스를 만들고는 그 때문에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아마 결혼 주선해주는 회사에서 만든 말인 모양인데요. 문득 행운의 편지가 생각나네요.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받아보았지만 받아서 즐겁기는커녕 기분이 나쁘기까지 했던 편지. 이 편지를 받고 7통 답장을 하지 않으면 7년 동안 행운은 없을 거라는 그 행운의 편지 말입니다. 행운의 편지의 진원지답게 미국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7년이라는 숫자를 갖다 붙였네요. 아기 예수의 사랑, 범 인류에는 실종되고 사랑을 빙자한 상술만 남은 성탄절. 적어도 여러분만은 의미 있게 보내실 거죠? 친구들의 사랑이 FM 영화 음악의 첫 곡을 결정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의 오지선양,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 역시 같은 동에서 박진선양, 그리고 양은영양,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서울 동작구 사당 3동에 사는 친구 김예영양을 위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죠. 탐 크루즈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 영화 광이라고 하면서 김예영양의 생일 축하곡 탑건 앤썸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첫 곡 띄워드렸는데 만족하셨어요? 대전 서구 복수동에서 정혜창 학생도 탑건 중에서 한 곡 신청해 주셨는데 레인저존은 아니라도 이 탑건 앤썸도 괜찮았죠? 물리실에서 본고사 준비 중인 대신고인가요? 대신고 3학년 친구들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이텔로 김태영씨, 순천의 정현씨, 대전중앙고등학교의 이상현 학생도 신청하셨습니다. 참 오늘 날씨 묘했죠? 이 날씨가 조금만 더 추우면 이 흐린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을 텐데 싶은 마음이 오늘 아침부터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게 조금만 있으면 눈이 왔을 텐데, 조금만 더 추웠으면 눈이 왔을 텐데, 오늘 저희 아나운서실에서 그 송년 모임을 가져서 그런지 눈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송파구 문정동에서 이화진 씨가 오늘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 곡을요, 하이텔의 안은경 씨, 그리고 연민정 씨와 함께 듣겠습니다. 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모두 함께 들어주세요. 굉장히 예쁜 곡이죠. 만화 영화 스노우맨 중에서 Walking in the Air. We're walking in the air. We're floating in the moonlit sky. The people far below are sleeping. I'm holding very tight.

광주 학동의 세용 씨, 할아버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가 굉장히 허전하고 아프게 느껴지시죠? 오늘 FM 영화 음악이 마련한 시간 여행 함께 하시면서요. 잠시 그 아픔 잊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고요. 1952년에 호세 사라가 주연한 영화 랭루즈, 빨간 풍차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만토반이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시간 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자, 오늘은 이 빨간 풍차가 만들어진 해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1952년 6월 15일은 그 유명한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출판된 날입니다.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점령한 나치가 유태인 색출 작업에 나섰을 때, 그때 안네 프랑크는 가족들 그리고 다른 유태인들과 함께 집안의 비밀 공간에 숨어들었죠. 모두 8명의 유태인이 2년 동안이나 코앞에 닥친 죽음을 하루하루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기는 안네 프랑크가 13살 되던 해 1942년까지 계속되는데요. 일기가 끝나는 날은 비밀 공간이 발각돼서 그들 모두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간 날입니다. 이 안네 프랑크 일기는 13살 사춘기 소녀의 감성이 풋풋하게 담겨져 있어서 참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같은 해 1952년 7월 26일은 아르헨티나의 여벌인 에바 페론이 난소암으로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르헨티나의 라디오 방송국은 이제 정신적 지주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울부짖었었죠. 에바 페론, 그 에비타라는 뮤지컬과 또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1919년에 그녀는 요리사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15살 때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쇼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후안 페론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1945년에 페론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에바가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남편을 석방시키도록 만들었죠. 그 정도로 그녀의 카리스마와 대중적인 인기는 페론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혼할 권리를 인정하게 만드는 등 아르헨티나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고요. 또 빈민 구제 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서 가난한 이들은 그녀를, 에바 페론의 성녀로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권력을 남용했던 악녀다, 이런 평가도 듣는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입니다. 자, 이 에바 페론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에비타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충남 대천동에서 한재덕 씨. 그래요, 동짓날이네요. 떡국 아니죠? 그게 뭐죠? 예, 팥죽이죠. 팥죽 드셨습니까? 전 아직 못 먹었는데 아마 오늘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도 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한재덕 씨께 곡을 띄워드리려고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오늘은 시니어드 오코너의 음성으로 들어보죠. 是。 running around trying everything new, but nothing impressed me at all. I never expected it to.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All through my wild days, my mad existence, I kept my promise. 아르헨티나는 어쩐지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 팥죽만 먹으면 아 이제 정말 한 해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 노래의 애잔한 약간 이 슬픈 감이 정말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을 막 아쉬워하게 만드는 그런 감을 주네요. 어떠셨어요? 이 곡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좀 생각하게 만드셨습니까? 경북 포항 송도동의 정연경 씨, 친구 선미선이, 임경희, 수정이, 해숙이, 인우, 또 후배인 진열이, 제로, 호석이 등등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드 오코너가 아주 분위기 있게 불러줬죠. 에비타 뮤지컬 에비타 중에서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에바 페론이 세상을 떠나던 해, 그리고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출판되던 해, 이 해에 일본에서는 여성의 순환을 그린 영화 한 편이 발표됩니다. 바로 미조구 찌겐지 감독의 오하루의 일생인데요. 흔히들 일본 영화계에는 지금까지 3명의 세계적인 감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3명이 누군가 하면요. 오즈 야스지로, 그로자와 아키라, 그리고 바로 미조구치 겐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겐지 감독의 경우는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들이 사회에서 겪는 고난을 그린 영화를 즐겨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여성들의 슬픈 운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그의 불우한 환경 때문이었죠. 겐지 감독은 사창가에서 태어나서 매춘부들에게 둘러싸여서 자랐고요. 또 그의 누나 역시 매춘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그래서 그는 그 속의 고난, 절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의 영화를 보면요. 참 흐르는 듯한 아주 아름다운 트래킹 쇼트와 리포커스의 화면으로 여성의 감정을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비장미.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겐지 감독의 여주인공들은 그 남성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 의해서 억압당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망설이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리고 그렇게 화면을 맴돌면서 그들의 상처를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드러내게 되죠. 겐지 감독은 주로 봉건 시대의 소설 고전 문학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오하루의 일생 이 영화 역시 17세기 일본 소설인 세이하쿠 이치다이 온나 세이하쿠가 쓴 한 여자의 일대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하루의 일생이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33번째 영화예요.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았는데요.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집에서 쫓겨나서 평생 동안 가정고생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여자 이 오하루가 주인공입니다. 이 오하루가 집으로 찾아와서 이제는 어른이 된 아들의 얼굴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장면. 참 어쩌면 좀 진부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더 보려고 하는 오하루. 그리고 혹시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오하루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는 하인들. 오하루는 그들과 밀고 당기면서 아들의 뒤를 쫓아가지만 그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좀 여성의 운명이 그 얄궂다고 하나요? 얄궂다는 게 사투리인가요? 얄궂기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날에는 왠지 이 곡이 듣고 싶다면서 해틀로 이홍균 씨 신청하셨고요. 또 구승희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미조고 찌겐지 감독의 오하루의 일생.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온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53년이죠. 이에 일본 영화계의 또 다른 거장인 오즈 야스지로 감독은 도쿄 이야기라는 영화를 선보이게 됩니다. 겐지 감독이 사극을 주로 찍었다면 오즈 감독은 자신이 살았던 바로 그 시대의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배우를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기용했고요.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이리저리 변화시켜서 다르게 만든 영화를, 이런 그의 영화를 사이클 영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는 주로 중류층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죠. 그러면서 산업화되고 현대화되어가는 일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일본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다미 쇼트라고 부르는 이 오즈 감독의 영화 공간은 일본 정서를 보여주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인들이 가장 일본적인 감독으로 손꼽는 이가 바로 이 오즈 감독이죠. 도쿄 이야기. 이 영화는 오즈 감독의 다른 영화들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흔히 벌어지는 그 사사로운 갈등들, 의견 충돌, 그리고 그것의 해결 과정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 중간중간에 도쿄의 도시 풍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풍경은 관객들로 하여금 산업화되어가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일본인 그들의 삶을 한번 명상하도록 만들죠. 자, 이 도쿄 이야기가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34번째 영화예요. 미조구치 겐지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타면서 명성을 떨쳤던 데에 비해서 오즈 감독은 평생 동안 국제영화제에는 영화를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조구치 겐지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에 비해서는 좀 늦게 서구에 알려졌죠. 하지만 오즈 감독은 할리우드 영화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화 스타일을 가진 아주 독특한 감독으로 평가받으면서 그를 존경하는 감독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더욱 유명해졌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레오스 갸락스 감독이 오즈 야스지로 감독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죠. 또 역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 대만의 리안 감독, 그도 오즈의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빔 벤더스 감독은 도쿄가라는 영화를 이 오즈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오즈 감독의 도쿄 이야기의 타이틀 화면으로 시작해서 벤더스 자신이 일본으로 날아가 오즈 감독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또 벤더스 감독은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그 마지막 장면에 옛날의 천사였던 오즈 야스지로 감독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이렇게 적어놓을 정도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자,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이 시간에 도서관에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한 학고파인 것 같아요. 이수남 씨 듣고 계십니까? 미니멀 컴팩트가 부르는 노래 When I Go 띄워드립니다. When I Go, 미니멀 컴팩트의 노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중간에 탁 소리가 났죠. 아유,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시간 여행 함께 다시 하시죠. 일본 영화 얘기 오늘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일본 영화는 50년대를 거쳐서 6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세계 정상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일본 영화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덕분이었는데, 라쇼몽이 195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 그랑프리 금사자상을 타면서부터였어요. 미조구치 겐지 감독이 고전주의에 집착을 보였다면 오스 야스지로 감독은 모더니즘으로 나가는 일본 속에서 일본을 찾으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 구로자와 아키라는 서구의 모더니즘을 끌어들여서 자기 영화 속에 담아낸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키라 감독이 가장 서구적인 일본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겐지나 오즈 감독과는 달리 80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 감독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래요, 이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그런데 그가 1954년에 7인의 사무라이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35번째 영화입니다. 영화는 16세기의 일본이 배경인데요. 7명의 사무라이가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로 모여집니다. 산적들의 습격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고용한 것인데요. 이 영화 중에서 아주 명장면이 있어요. 그 사무라이들과 농부들이 산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마지막 장면. 이건 뭐 사람들은 수십 번을 다시 봐도 지루하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들이 싸우는 대지는 곧 진흙탕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진흙탕에서 얽히고 설키어서 싸우면서 그 와중에 차례로 죽어가는 모습들, 인간의 모습이 참 비장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영화는 1960년에 존 스터지스 감독이 황야의 7인이라는 서부극으로 다시 리메이크 했었죠. 자, 황야의 7인의 메인 타이틀 한번 들어보죠. 스탠리 블랙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이동의 이정욱 씨, 역시 강동구 둔천이동의 전서희 씨, 대구 중구 대신 일동의 유채원 씨. 잘 들으셨습니까? 황야의 7인 중에서 메인 타이틀 스탠리 블랙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황야의 7인의 원작격인 7인의 사무라이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이 영화가 등장한 해에 이탈리아에서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연출한 길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 길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36번째 영화예요.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작이죠.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 이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영향이 50년대 일본 영화에까지 미쳤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 길과 또 오늘 소개해드린 일본 영화 세 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길을 만든 펠리니 감독. 모방비 도시, 전화의 저편, 유럽 51년, 동정을 넘어서, 포강의 방앗간, 법의 이름으로 이런 아주 주목할 만한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이 영화 길. 이것은 초기 펠리니 영화의 네오리얼리즘 경향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야수 같은 사나이 잔파누와 순진무구한 백치 아가씨 젤소미나 이들이 이탈리아의 가난한 시골 마을을 떠돌면서 잡초같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 영화사적인 다른 의미를 다 접어두고도 내용만으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죠. 특히 잔파누가 자신이 길에 버리고 떠났던 젤소미나를 그리워하면서 바닷가에서 울부짖는 그 마지막 장면. 참 여러 번 이 영화를 봤는데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걸작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 영화 밖의 세상은 참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953년에는 휴전협정으로 6.25 한국전쟁이 끝났고요. 알제리에서는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이 점점 더 치열해져가고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 전쟁의 종결과 함께 세계는 양극으로 나뉩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지구인들, 세계 사람들은 핵전쟁으로 인류가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렇게 1950년대는 중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충남 공주 우정면의 노연실 씨,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성현미 씨 친구 영란이랑 유영란이랑 같이 잘 들으셨습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삼동에서 우경훈 씨는 성희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하이틀로 마친 박수환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길 중에서 젤소미나의 테마를 프리센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자, 오늘 첫머리에서 제가 친구 예영이의 생일을 축하해오는 친구들의 엽서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를 딱 빠뜨렸네요. 안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그 친구만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친구 진수연 양도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중3짜리 여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오셨는데 궁금한 게 많은데 어째서 거기에 그래서가 붙습니까? 아무래도 그 인간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먹고 싶은 거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빠께 95년에는 꼭 착한 딸이 되겠다는 약속을 띄워주신 서울 서초구 반포 이동의 김민정 양의 신청곡을 골랐습니다. 아빠랑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죠? 아, 참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요. 그동안 미국에서 미국 여행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저희 앞으로 엽서, 편지, 그곳 소식 열심히 보내주신 서울 서초구 반포 1동의 이문주 씨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이문주 씨께 드려드립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캐플렛가의 축제가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강원도 태백 장성동의 김주환 씨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이 곡과 함께 홍동식 PD와 저 정은님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Smooth the rough touch with a gentle kiss. good pilgrim. You'd wrong your hand too much. Which manly devotion shows in this?